새로 위하여 차원을 다스리며 물을 가두시니 또 내 산성을 악의 장벽을 쌓으셔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정미이모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자리해 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조카 지우의 고모 찬미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9일에 공개방송을 한 다음에 다들 넉다운이 돼가지고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허전하네요. 허전하네요. 제 옆이 허전합니다. 네, 지금 풍주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일로 오늘 같이 못 오셔서 사실은 다른 날 하기로 했는데 내가 못 와야 되는데 풍주님이 저한테 양보를 하셨네요. 제가 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공연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한여름을 야외에서 좀 빡시게 돌렸더니 얼굴도 좀 새까맣게 타고. 얼굴 원래 새까마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새까매게. 아, 근데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까매지시기만 하고. 아, 그래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화장을 안 해요, 요즘에. 아, 원래 화장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럼요. 아, 요즘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기본만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했어요, 기초를. 근데 기초가 다 떨어졌어요. 다 써야 되는데. 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화장품이 떨어져가지고 화장품이 떨어져서 못 사고 이러고 이제 있으면서 지내네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시는구나. 사실 저도 그래요. 가격이 다 똑같으면 아무 데서나 그냥 이렇게 딱 사고 마르면 되는데 또 왠지 인터넷 쇼핑인데 돈 많이 주고 사면 억울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돈의 신 돈 얘기하니까 이 돈의 신이 이승환님의 돈의 신인데 저작권을 막 찾아봤어요. 네네. 음악 저작권협회에 돈의 신은 안 나와 있더라고. 아, 마음껏 틀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알 수 없죠. 일단 올려놓고 다시 한번 알아봐야죠. 굉장히 음악이 클래식하네요. 네, 되게 좋네요. 이 돈의 신이 저수지 게임의 OST로 혹시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직. 보세요. 딱지는 왜 안 보세요? 저 소리는 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의 신 저수지 게임을 다 보고 나면 자막 올라갈 때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영화관에서 나오는 버전이고 지금 이 버전은 다른 버전인가 봐요. 네. 그래서 뒷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뒷부분이 더 좋은데 어쨌든 저작권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틀었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저수지 게임 보셨어요? 네네. 저는 프로젝트 부에 펀딩을 했는데 네. 더플랜 보라고 연락도 왔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소식도 없이 시사회가 벌써 다 지나간 거예요. 연락이 하나도 안 왔으니까 이상하게 전화를 해봤더니 프로젝트 부에서 하는 영화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텐션, 세월호, 하나는 2012년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더 플랜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저수지 게임이에요. 이명박 돈 사건에.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리워드를 골라야 되는 거였대요. 저는 인텐션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시사회는 못 가고 집이 하는 대로 갔는데 네. 영화가 아마 1시 20분이었어요. 그 영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1시 20분 새벽 1시 20분이 아니라 오후 1시 20분 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감기를 들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감기약을 하나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잤죠.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GV 하는 것만 봤죠.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제작자랑 그다음에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다른 이제 박주민 의원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서 GV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전 가운데 내 얼굴이 딱 보셨어요? 네. 아 정말요? 네. 홍주 쌤이 이제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나 혼자 열심히 영화를 본 사람 같지만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가서 봤죠. 왜 안 보셨어요? 예, 네.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앉았던 자리가 어머님이 앉으셨던 자리고 어머님이 영화를 보던 중간에 가방에서 뭘 찾으시더니 청심환을 씹어 드시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나가셨어요. 심장 떨려서 못 보겠다고. 그 영화 중간에 주진우가 언덕길을 가는데 자기 무인한테도 차가 와서 위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애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계속 그러신 건지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신 건지 안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협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시자마자 김어준이랑 주진우랑 다 그 복도에서 만나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극장에 그렇게 사람 많은데 처음 봤다고 애들 밖에도 사람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놀라셨겠어요. 네. 아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이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고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어느 장면에서 엄마가 놀랬을까 하면서 엄마의 입장에서 본 거죠. 저희 어머니도 프로젝트 부에 직접 하셨어요? 나보고 해달라면서 돈을 아, 줬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저수지 게임은 아니고 인텐션만 된다 그래서 아 엄마도 보셔야 될 것 같아 엄마도 했는데 막 그래서 엄마 모시고 오고 가고 저희 어머니는 해화동에 가시면 벙커원에 가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면서도 보수의 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번도 저한테 내가 네. 누굴 찍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명박을 찍었다가 놀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지지는 해줘. 그래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뭐 카톡을 하시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놀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동엽 혹시 쓰세요? 은행? 그렇죠. 약간 면소재 단위 이하의 아.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은행이 없어요. 농협밖에. 저도 농협을 통해서 첫 계좌를 뚫었죠. 학생 때니까. 농협밖에 없어요. 정말 시골에 가면. 그 계좌이체 같은 거 할 때 네. 수수료 내세요? 통장은 이제 살아있어서 갖고는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그 500원이. 제일 가까운 데가 농협이라서 농협 통장을 썼었는데 계속 500원 수수료를 냈어요. 그래서 500원 안 내는 대로 은행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500원 그거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말이야. 210억인가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돈의 신을 음악을 먼저 듣고 시작합니다. 돈 얘기하니까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바뀐 패턴 하나 소개하려고요. 문자당이라고 하는 협력적 열린 장터라고 노동 존중하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연대를 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직접 시골에서 이제 생산된 생산자와 또 그걸 사고자 하는 것이 직거래를 연결해주는 물론 그런 사이트는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 존중해주는 곳이고 또 거기서 수익 발생하는 거는 농민촌연맹이라든가 여성연대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약간의 기부도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추석 선물 구입을 하고 그랬어요. 문자당에서 네. 무엇을 사셨어요? 아는 어르신들 홍삼 액기스 박스로 구입하고 훌륭하신데요. 네. 아는 어르신들을 어떤 어르신들한테? 네, 친척 말고 그냥 알게 된 이웃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네. 집안에 계신 어르신도 계시고 그런 분들 몇 분 계셔서 명절 때 가서 오래 앉아있진 않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시집을 안 간지 뭐하니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워낙 나이가 이제 들어서 워낙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거 포기하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가서 오래 앉아있진 않지만 네. 예. 가서 인사드리고 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아 그러면 가실 땐 혼자 가세요? 어머님이랑 안 되면 혼자 가거나 가족들과 같이 알게 된 어르신들 말고 네. 혼자 찾아뵙는 어르신도 있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을 찾아뵙는다든가 막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난 뭐지? 글쎄하면서 아니 저 조금 살면서 아 싸가지다 막 아니 살면서 선생님을 찾아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조금 그래서. 되게 슬픈 경험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찾아뵐 선생님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올 한가위 때는 제주도에 계신 못 가는 걸로 마음만 전할게요 선생님. 찾아뵐 어른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가서 앉아있는 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 얼마나 막난이처럼 사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아, 우리 잔미, 우리 잔미. 뭐 이런 분들이신가 보다, 그쵸?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어렸을 때. 그렇구나. 잘할 때.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주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는 건가? 생각해보니까 난 사랑을 안 받아서 알고 싶은 것 같네. 부정적이야. 가서 이제 네. 앉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다르고 사회를 보는 성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어르신은 뵙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공동적 화제는 없어요. 아. 늘 가면 옛날 얘기하는 거죠. 아, 어떤 옛날 얘기를? 어렸을 때 어떤 얘기 어떤 얘기 그리고 이제 같이 그때 지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들 뭐 누군 언제 돌아가셨대더라 아팠대더라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고통스럽네. 그런 얘기들이죠 뭐 집안 어른들 얘기 집안 친구들 얘기 그런 얘기 앉아서 한 하기가 힘들어요 많이 아니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찬미 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죠 봐 오셨던 네,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찬미 공주를 데리고 아 우리 찬미가 옛날에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가끔 있죠 어떤 거 아, 저 예전에 되게 순둥이어서 굉장히 말을 잘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지금도 순둥인가요? 네. 갔다가 한 10분, 30분 정도 앉아있다 와도 그냥 좋더라고요 이번 그 설 때는 못 갔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네, 올해 추석 때는 꼭 가보려고 다행히도 올 추석에는 그렇게 바쁘질 않네요 공연 일 하다 보면 빨간 날이고 파란 날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름도 길고 그럼 추석 때 그분들만 찾아뵙고 딴 거 뭐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아 올해 추석 때 하나 생각한 게 서울 거리예술축제를 네. 서울 연휴인데도 해요? 그러게요. 다들 지방 놀러가고 여행 가고 할 텐데 서울 시민들을 위한 서울 거리예술축제를 네. 굉장히 큰 축제예요. 아 그럼 그 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아 생각지도 못하게 공연 이야기 하실 얘기인 것 같아서 아 아니 생각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 얘기 하면 되겠군요 아. 뭐야 이거 서울 거리예술축제라고 네. 그 뭐 서울광장 청계광장 강음광장 거리에선 청계천로 세종대로 덕수궁담길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에서 서울시하고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네. 거리 공연들을 많이 풍성하게 합니다 맞아요 10월 초 예, 예. 9월 네. 말 요럴 때 네, 있었어요. 그쵸, 그쵸. 예, 예. 예. 근데 올해는 딱 그 시기에, 그, 뭐죠?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아. 서울 도심에서 하게 돼요. 추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추석은 수요일 날 추석이죠. 10월 4일 날 추석이고. 잘 몰라. 추석은 10월 4일. 이제 앞뒤로 연휴가 있는 건데, 추석 다음날부터네요. 바로 다음날. 아, 추석은 10월 4일이고. 예, 그 앞. 앞부터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0월 1일 전에. 예. 9월. 9월 30일? 아, 그럼 9월 30일부터 쭉 노는 거구나. 모르셨어요? 전 맨날 노니까. 10월 4일 날. 물론 뭐 연휴 때 꼬박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10월 2일 날 월요일 날이 임시 공휴일로 발표가 돼서 10월 2일 날도 놀죠. 10월 3일 날은 추석 연휴 때문에 놀죠. 전 이런 연휴가 너무 싫어요. 아 왜요? 나의 노는 날을 누군가 막 뺏어가는 것 같아. 일하세요. 아 그럴까요? 뭐하지?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그때 하는데 이때는 해외의 유명한 거리 공연들이 많이 해외 초청작으로 많이 공연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보면 공식 초청작이라고 있어요. 해외 공연. 그래서 올해도 한 10개가 넘네요. 되게 많은 공연들이. 뭐 프랑스, 스페인, 영국 팀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들을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기보다 거리에서 시청 광장에서 물론 우리 시청 광장에서 그 집회도 많이 하지만 공연을 또 하니까 또 그 느낌은 다를 수 있거든요. 공연들을 다 공짜예요.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요걸로 맞춰서 요즘에 4대성이 있잖아요. 서울에. 4대성? 승우임은 광화문 네. 도성 걷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랑 데리고 도성을 걷다가 오후에는 축제를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싸이가 네. 시청광장에서 공연했잖아요. 그때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확인으로 네. 되어 있어서 다 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그게 끼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했던 공연들 다 취소해버리고. 취소하고 싸이 공연만 한 거예요? 거죠. 원래 그 장소에서 공연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취소를 했는지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외 공연팀은 취소하게 이제 연기하거나 날짜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다 일정대로 비행기표나 이런 것. 국내 공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다 계약을 했을 텐데. 저 그때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뛰고 날려. 그래서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계속하고 막 간담회하고 막 이랬었어요. 아, 맞아요. 말 많았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아니, 예. 무슨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다. 예술가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는 게 아닌가. 아, 시장님이 잘못하신 건가? 그렇죠.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요. 실망이었네요. 그래.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은 오랜 전부터 그 또 딴 얘기야. 왜요? 원세훈 네. 있었던 김정은 댓글 부대가 계속 깎아내리고 막 그때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2008년? 9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됐다는 얘기도 정치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7월 9일 날 공개방송하고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세월호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뉴스타파에서 아, 네. 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제 복원을 해서 차량용 블랙박스가 지금 4개가 나왔는데 외부 충격이 크게 없었다고 복원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블랙박스 4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 2개는 시간이 잘 안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 인천에서 차들이 승선되는 과정 그 CCTV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분석하고 그래서 시간 맞추고 예 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블랙박스 시간은 미리 맞춰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9월 19일 날 4.16 연대 대회의실에서 네. 세월호 참사 팩트체크 출판 기념회가 있네요. 여길 가봐야 되겠군요. 화요일입니다. 몇 시에요? 7시 30분 못 가네. 네. 제가 네. 다녀오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동안 8월 16일 날 청와대에 초청돼서 갔다 오고 해수부에서 올 9월 말에 다 종료를 종료한다 그랬죠. 예. 그게 그러면은 정부의 뜻일까요? 글쎄. 오늘 기사 떴더라고요. 아, 바다 해저에서 예. 발견된 뼈 조각이 곡창선 선생님 뼈라고 오늘 뉴스 나왔던 것 같았어요. 또 다섯 분인 거죠. 찾으신 분이. 지금 보름 남았는데 남학생 둘하고 선생님 한 분하고 혁규랑 예. 권재근님 부자 추석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찬미 시간입니다. 제4장 정부 중에서 75조랑 76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공주.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집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이 130조로 구성돼 있죠. 네. 130조로 구성돼 있고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제4장 중에서 10장 중에서 4장 중에서 정부 그 정부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렵네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요? 이게 이제 헌법하고 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좀 더 그래도 대화로 북한하고 지금 현재 뭐 중국도 걸려 있고 미국도 걸려 있고 뭐 러시아, 일본 다 이제 주변국들에 걸려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대화나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방법이 사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물론 근데, 이게 전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랬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네, 그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왠지 당한 건 아닐까. 정말 이유가 있었을까. 아주 일본이 저는 제일 꼴보기 싫어요. 아주 그냥. 일본이요? 네. 저도요. 세계 시민상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 네. 들었어요. 네, 아틀란틱 국제협력 분쟁 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아틀란틱 카운슬이 수여하는 2017년 세계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대요. 잘 됐다.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풍주쌤의 수비학 이번에는 이제 연도카드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연도카드는 이제 그 해에 나를 끌고 가는 새로운 나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리드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울 카드는 나의 주체를 이해하려는 수용자 입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연도 카드가 그 해의 소울 카드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소울 넘버는 우리 생년월일을 전부 한 자리씩 더했잖아요. 네. 연도 카드는 일단은 그 연도 연도를 한 자리씩 전부 더해요. 지금 2017년이니까 2 더하기 1 더,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7 해가지고 10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올해의 연도 카드는 10이 해거든요. 타로 카드의 10은 운명의 수레바퀴라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가고 계속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요. 그러면서 계속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바뀌고 환경적이 전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카드가 일단은 운명의 수레바퀴라 그래서 이건 2017년도의 그 연도 카드고요. 이게 이제 자기하고 또 맞아야 되겠죠. 자기 연도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자기 생년월일 말고 생월하고 생일하고 더해요. 생일이 1월 29일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9 해가지고 12가 나와요. 네. 그럼 이 12에다가 올해 연도가 10번이에요. 10을 더하면은 22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타로 카드는 22까지만 있는데 22를 0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 연도 카드는 0번이에요. 그리고 22가 넘어가잖아요. 네. 22가 넘어가면은 만약에 23번이면은 2 더하기 3으로 해서 더해서 5로 해서 5 연도 카드가 이거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연도 카드는 22까지고요. 22가 넘어가서 23이면 다시 그걸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도 숫자를. 카드는 22까지예요? 예. 22는 타로 카드에서 0번으로 보거든요. 0번부터 21까지로 해서 총 22개인 거죠. 연도 카드가. 2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7년의 연도 카드는 10이에요. 이 10이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도 2017년이니까 네, 네, 그냥 2017년도의 해가 10번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0번의 해가 나하고 맞았을 때 어떠한 나의 소울카드가 다시 작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저의 연도카드는 22 해가지고 0번이 풀카드예요. 0번이 풀인데 타로카드에서 0번의 풀은 바보예요. 바보. 카드를 딱 보면은 바보가 보찜 하나 달랑 들고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 그러니까는 0번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고 시작하는 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절벽이를 그냥 뛰어넘어야 하는 시기가 타로카드 0번에 해당해요. 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냥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스스로 경험을 믿고 뛰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되는 거고 저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무조건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올해의 연도 카드가 이 풀이 아니었다면 0번이 아니었다면 정미 이모가 팟캐스트를 하자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제가 하던 거하고 너무 낯선 거고 새로운 방향이지만 그래도 풀카드를 딱 믿고 그래 한번 해보지 이거였었어요. 만약에 이 카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시작 안 했을 것 같아. 고맙다고 해야 되네. 네. 일단은 0번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를 해마다 계속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은 인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인생을 보면 본인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지면서 거기서 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주기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주기가 이제 몇 년 주기에 몇 번이고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나올 때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큰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연도카드는 그 반복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 2 더하기 8은 10이잖아요. 네, 네. 2008년에도 제가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그때도 결혼하고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그때는 진짜 어렵게 학원 다니면서 땄거든요. 전혀 안 해봤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시작해서 뭔가 얻어내는 보통 보면은 제 주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뭔가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기에. 그러니까 0번 풀카드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반복되는 주간이 나오고요. 그 주간을 찾으면 그 다음번에 그 똑같은 번호가 왔을 때 또 다른 자기가 미리 아니까는 다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내가 직면했을 때는 본인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대처하는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그 연도카드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0번이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올해 또 0번이 또 나왔으면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알고 또 다른 결론을, 다른 엔딩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행동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몰랐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수도 있는 건데 타로카드 딱 믿고서는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참 뭐든 좀 많이 했죠.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방송도 하지 않나. 아, 저는 참 큰 경험들이었어요. 물론 두 분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미모나 찬미공주도 인생의 그래프라는 걸 한번 그려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연도카드는 뭐 나답게 헤쳐나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0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연도카드를 네. 제가 좀 더 그 해를 갖다가 얘기 드릴게요. 그럼 1번, 재밌네.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예.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기가 있어요. 네. 끊임없이가 아니라 그 때가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게 주기라는 예, 해 있더라고요. 흰색 머리 소녀를 사랑하는 큐티보이 스위트보이 오성 오성 가진 거 전부 그녀에게 바치는 큐티 보이 스마일 보이 웃어 웃어 내 모든 걸 그녀에게 드리리 로봇 스티커 냠냠 과자 행복 바이러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눈 웃음 날려줘요 웃어 웃어 웃어 우리 노성이 좋아요 큐티 보이 스마일 보이 웃음이 사랑해요 웃어 웃어 웃어 작사의 연주 이모 작곡의 정미 이모 웃어마 걱정 마라 제작비는 두 줄 우란다 웃어마 미안하다 세상에 네, 정미이모의 오성과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우쿨렐레를 사고 곡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내가 곡을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보여줬더니 한 친구가 의뢰를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 중에 오성이에 대해서 글을 써주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풍주쌤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갔던 빵집 뚜주루라고 가고 싶네요. 뚜주루.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좀 걷거나 뛰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나가실 거냐고 밤에 네.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어요. 네. 9시 넘어서 나가신다고 그래서 나오는데 브레이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75이 넘으셨는데 어떠냐고 네네. 밤인데 네. 안 된다고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네. 되게 슬펐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되는데 또 굳이 또 다 옷을 또 챙겨 입고 속옷까지 다 챙겨 입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대한불화 고민하고 같이 친구들끼리 대한불화 만들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 제가 바느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만들고 나면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바느질로 저도, 뭘 어떻게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와이어 있고 불편하거든요. 네네.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브레이저가 굉장히 불편한 속옷이에요. 자꾸 브레이저 잘 안 맞으면 끈 내려오죠. 옷을 좀 약간 파인 거 입으면 옆에 보이는 것도 신경 쓰죠. 그다음 와이어이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함 점들이 좀 있는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쬐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와이어 없는 좀 네. 편안한 지금은 사실 브레이저가 크게 그 젖꼭지가 표현이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려고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브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만드셨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치수 재고 왔어. 폰 뜨려고. 치수를 예. 어디서 재요? 제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제 폰을 좀 뜨고 이제 바느질이랑 그 친구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친구한테 했어요. 나 이런 이론을 해서 너무 싫고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너무 많다 했더니 자기는 좀 편안하게 해서 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하고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고 얇은 저고리처럼 팔 없는 조끼처럼 하는데 유두 쪽에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거나 천을 더 대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끔 완성되는 대로 네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왜 생리대도 네. 유해 물질 때문에 어떻게 네. 써야 되느냐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느낌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뭐 제품들이 많던데요. 그죠? 정말 좋은 느낌만 안 좋은 걸까요? 다음 주가 벌써 백남기 농민 1주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추모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강원랜드 응시자가 천여 명이었는데 합격자 518명 중에 493명이 홍준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관련 청탁을 받은 사람들. 저희는 뭘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세월호 아직 편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네. 아직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만 바뀌었고 김희수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 그것도 안 된 걸 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잘 출범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당만 정신 차리면 해경이나 해수부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네. 잘 되도록. 네. 그 희망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